가는 세월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수많은 사연 담아 가는 곳이 어둠에냐 따라 떠도는 저 달리마 한 많은 사연 담아 내 숨은 곳 어둠에냐 홀룡포 한 자락에 한 곳 없고